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 자, 지금 여러분께 지워버리고 싶은 것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성적. 아니면 잊고 싶은 사람의 사진. 또는 보내버린 편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의 흔적들은 우리가 살아온 나날만큼이나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진, 엽서, 일기장, 편지 한꺼번에 모아놓고 태우고 버리고 한참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진 속의 인물을 지워주는 회사가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랑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그 사람은 기억도 하기 싫다. 사진 속에서 그 사람만 지우고 싶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싹 지워내고 대신에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 제임스 딘이라든지 케빈 코스트너라든지 그런 인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글쎄요. 어떻게 보면 편리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는 추억까지도 바꿔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구나 싶어서 참 씁쓸하네요. 영화 Color of Night 중에서 로렌 크리스티가 노래한 Color of the Night 띄워드렸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변하기 변했어요. 그 사진 속의 인물까지 지우는 시대가 됐다. 이런 것들을 보면 SF 영화 속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인데 이젠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거 보면 제가 가끔씩 생각하고 막 꿈꾸고 그런 것들이 아주 멀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가까운 어떤 분과 얼마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팩스 있잖아요. 종이 딱 넣으면 우리가 멀리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팩스처럼 이제는 물건을 그렇게 공간 이동시키는 그런 기계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하면서 둘이서 막 한참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물건 한번 만들어볼까.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면요. 제가 이 시간 마지막에 늘 CD를 뽑을 때 자 오늘은 어디 사시는 누구께 이 CD를 드립니다 하면 그 즉시 이 무슨 공간을 초월하는 기능이 있는 라디오를 통해서 CD가 그 사람 그분 손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주무시고 계신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맡에 CD가 있는 것을 딱 보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휴일 저녁이라 해서 제가 너무 꿈을 많이 꾼 것 같습니다. 시네마 천국 말씀이나 드릴게요. 자, 저희 FM 영화 음악 개편하면서 시네마 천국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방송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섭섭하다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성에 안 찬다고 엽서를 보내주시는데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바닥이 났는데요. 비록 성에 차지 않더라도 우리 자료가 저희 자료가 비축될 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자, 오늘이 바로 그 시네마 천국 시간입니다. FM 영화음악이 선정한 10월의 시네마 천국은 여러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영화입니다. 동정 없는 사랑, Love Without Pity라는 영화인데요. 프랑스의 신예 감독인 에릭 로샹의 1989년도 작품입니다. 에릭 로샹은 이 영화로 그의 베니스 영화제에서 비평가상을 수상했어요. 그는 또 팀 버튼, 첸 카이게, 에밀 크스트리처 등과 함께 프랑스의 까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1990년대를 이끌어갈 유망 감독들 중에 한 명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 동정 없는 사랑은 그 싱그러운 사랑 얘기를 프랑스의 신세대적인 감각으로 담아낸 영화인데요.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뽀라는 건달이 주인공입니다. 그는 직업도 없고 희망도 없는 데다가 고등학생인 동생의 수입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동생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동생은 마약 딜러예요. 이 이뽀의 아파트에는 언제나 포커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아가씨들이 아파트를 끊임없이 들락거립니다. 이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무 불만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뽀는 우연히 나탈리라는 아가씨를 알게 되는데요. 그녀는 이뽀와는 어울리지 않게 아주 예쁘고 교양미 넘치는 대학원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화가 그렇듯이 이뽀와 나탈리는 그 즉시 사랑에 빠지죠. 이 사랑의 과정이 아주 프랑스적이면서도 신세대적인 감각으로 그려집니다. 이뽀 역은 이뽀리트 지라도가 맡고 있는데요. 그는 영화 중독된 사랑에서 이자벨라 자니가 그렇게 매달렸는데도 냉정히 돌아서던 바로 그 배우입니다. 또 나탈리 역을 맡은 여배우는 미렐르 페리에인데요. 그녀는 레오 게락스 감독의 소년 소녀를 만나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소녀 역을 했었죠. 자, 오랜만에 들려드리는 시네마 천국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Now I'm drowning in the flood. Always 항상 그대 곁에서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될 음악이 있습니다. 본조비의 새 노래 Always. 그들의 최신 앨범을 만나세요. Polygram.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pourrais faire l'affaire, mais c'est une dette. Et alors ? 이뽀의 집은 젊은이들로 만원입니다. 동생 자비에게 마리화나를 사러 온 젊은이들이죠. 이뽀는 사람들이 북적대는 집을 나섭니다. 앞문이 양쪽 다 고장이 나서 뒷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으로 넘어야 하는 고물차에 시동을 걸죠. 눈에 싹 띄요. 그런데 낯선 차 한 대가 바싹 붙어 있어서 이분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옆차에 오더커니 앉아있던 아가씨에게 차 좀 빼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녀는 운전을 하지 못하고 차주인인 그녀의 남자친구는 지금 집안에서 이보의 동생한테 마리화나를 사고 있는 중입니다. 이보는 할 수 없이 자신이 직접 옆차에 올라타 차를 빼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차에 앉아있는 아가씨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보는 대뜸 수작을 걸지요. Bah non. Peut-être qu'on se reverra par hasard cette nuit. Ça m'étonnerait. 하지만 그녀는 남자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그런 여자 같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상냥하게 대꾸하죠. 과연 잠시 후에 그 남자친구가 나타나고 이보는 멋쩍게 차에서 내립니다. 디스코 클럽의 입구로 들어서는 이뽀. 하지만 회원제로 운영되는 디스코 클럽이라 이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스코 클럽이 문을 닫을 때까지 바깥에서 마냥 기다립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디스코 클럽에 들어간 아까 그 아가씨를 기다리는 거죠. 드디어 영업시간이 끝나고 그 아가씨와 남자친구가 문을 나섭니다. 이보는 말없이 그녀를 지켜봅니다. 그녀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보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놀랐던 탓인지 남자친구와 걸어가면서도 계속 힐끔힐끔 뒤돌아보죠. 하지만 이보는 그저 미소만 보낼 뿐입니다. 다음 날, 이보는 동생 자비에에게 물어본 결과 어젯밤 마리화나를 사간 남자가 느니라는 대학원생임을 알게 됩니다. 또 그의 여자친구 역시 같은 대학원생이라는 것도 알아냅니다. 이보는 불이 나게 그녀가 다니는 대학원으로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Cherche une étudiante qui est chez vous, mais je connais pas son nom, juste son prénom. Vous ne venez pas vous inscrire aux examens? Non, je cherche une jeune fille qui est normalienne et qui s'appelle Nathalie. Elle est brune, mignonne. Mais c'est pas un centre de renseignement ici. Ah, mais soyez sympa. Vous avez bien une liste. Pas question, fichez-moi le camp. 이보는 학적부를 보고 싶지만 교학과 여직원은 보여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자 이보는 큰 소리로 사정하지요. Qu'est-ce qu'ils nous ont laissé? 아가씨는 사랑에 빠져본 적도 없느냐. 이 시대에 사랑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도와달라. 느닷없는 사랑 타령에 감복했을까요? 여직원은 학적부를 꺼내줍니다. 나탈리 로장. 이뻐가 학적부를 뒤져서 알아낸 그녀의 이름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도서실을 비롯해서 강의실, 실험실 이렇게 학교 구석구석을 뒤집니다. 하지만 나탈리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보는 엉뚱한 곳에서 그녀를 발견합니다. 찾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다가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발견한 거죠. 그는 급히 차를 후진해서 그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인사를 건넵니다. Tu montes? J'attends le bus. Monte, je t'emmène. J'habite loin. Pas de problème. Monte. Allez, montez. 그녀의 표정 역시 놀라움과 흥미로움이 가득해 보입니다. Par l'arrière, c'est cassé. Maintenant. 나탈리가 이보의 차에 탑니다. 그녀도 별 수 없이 뒷문으로 타서 앞 좌석으로 넘어가죠. Comment je vois? Alors où on va? Dans le 17e rue de Tocqueville. 나탈리를 집에까지 바래다 주는 이뽀. 데이트 약속이나 전화번호는 받아내지 못했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능청스럽게 보이죠. Non. Hier soir dans la boîte de nuit, c'était pas un hasard? Ben non. Tiens, si on s'arrêtait là, ça a l'air sympa. Non. 이보는 디스코 클럽 앞에서 마주친 것도 또 방금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친 것도 실제로는 우연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한술 더 떠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면서 싱글거리기까지 합니다. J'en étais sûr, j'en étais sûr. De quoi? T'es amoureuse de moi. N'importe quoi. Mais bien sûr, c'est clair comme de l'eau. 나탈리 역시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표정으로 봐서 그렇게 싫은 눈치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숨을 떨고 있는 겁니다. 이튿날 아침 8시 이보의 연상의 애인인 프란시니 찾아옵니다. 최근 들어 이보의 태도가 시원찮자 따지러 온 것인데요. 사실 따지러 왔다기보다는 이보에게 채이기 전에 먼저 차버리려고 온 것이죠. T'en as rien à foutre, hein? Y'a que toi qui compte. T'es là, à Vachy, content de toi. Écoute, tu viens pour te faire lourder, tu voudrais que ce soit propre. C'est jamais propre. Je te reconnais bien. Tu voudrais que chacun assume son destin sans jamais se révolter.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고 프란시는 이보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고는 나가버립니다. Mais t'en fais pas, ça va pas durer. Un jour, tu seras seul comme un chien. Et j'espère que ça te rendra un peu moins con. Salut. 그날 오후, 이보가 친구들과 함께 한창 포커를 즐기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옵니다. Laisse tomber, il a du jeu. Hey, on va pas voter aussi, non? Ok. 700, et en plus j'aurai 700. Alors vas-y maintenant, grand malin. Allô? Pour toi. Allô? Allô, bonsoir, c'est Nathalie. Nathalie. Nathalie입니다. Bien sûr, je vois qu'il te... 이보가 그녀를 몰래 찾아냈듯이 그녀 또한 그의 전화번호를 재주껏 알아낸 거죠. C'est alors. Je te dérange pas? Qu'est-ce que tu fais? Rien de spécial. Et toi? Rien de spécial non plus. Je travaille. Tu travailles à quoi? Bon, il joue, il téléphone. T'aimes le thé? Pourquoi? Tu m'invites? Oui. Tu m'invites? Oui. Maintenant? Tu n'es pas libre? Si, si. 그녀가 이보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청했습니다. 이보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되어가던 포커판도 황급히 걷어치우고 일어나죠. 안녕하세요. Tu me fais rentrer ou je me casse tout de suite? Entre. 가르쳐준 약도대로 아파트를 찾아온 이보. 나탈리는 그에게 차를 한 잔 대접한 다음 마치 신문이나 하듯이 꼿꼿이 캐묻기 시작합니다. Ce que tu fais dans la vie. Que dalle.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한다. 학생이냐? 아니다. T'es au chômage? Non. 직업은? 없다. 도둑이냐? 아니다. Comment tu vis alors? C'est mon frère qui m'entretient. Qu'est-ce qu'il fait? 그럼 뭐 먹고 사느냐? Il est au lycée. 동생이 나를 먹여 살린다. 동생은 뭐 하나? 고등학생이다. Quel genre d'affaires? Ah, ça va. 동생은 어떻게 돈을 버나? 사업한다. 무슨 사업인가? 마약 장사다. 자, 질문 끝났으면 ah. 뽀뽀나 하자. C'est fini l'interrogatoire? Oui. On s'embrasse? Non. 이보의 정체를 어렴풋이 파악한 나탈리. 그녀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러자 이보는 어떻게 무드를 조성할까 머리를 굴립니다. Je vais aller sur le balcon, tu vois? Quand on a envie, tu me rejoins. C'est romantique, ça, non? D'accord. 잠시 후, 이보는 아파트 발코니로 나탈리를 데리고 나옵니다. 시간은 밤 12시 1분 전이고 저만치에는 에펠탑이 노란불을 환하게 켠 채 서 있습니다. 그는 나탈리에게 에펠탑의 불을 꺼보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Regarde, les monuments vont s'éteindre. Comment ça? Regarde. 그런데 그가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정말로 에펠탑의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워하는 나탈리에게 그는 틈을 놓칠세라 밤과 연인과 파리를 주제로 시 같은 이야기를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아, oui. Voilà. Tu vois, quand les monuments s'éteignent, il y a des gens qui montent sur les toits et qui font la fête. 완전히 무드에 젖은 나탈리는 입술을 이보에게 내맡기고 그리고 그것은 곧 사랑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나저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파리 사람들 중에도 자정이 되면 에펠탑의 불이 꺼지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을 확인한 그 다음 날부터 3주일 동안 나탈리가 집을 비웠습니다. 우수 학생인 그녀가 러시아 동시 통역사 자격으로 무슨 회의에 참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보에게는 이 나탈리가 없는 파리의 3주는 마치 3년 같지요. 3주간의 회의가 끝나고 그녀가 돌아오는 날 이보는 아침부터 전화통만 바라봅니다. 저녁에는 부모님들과 식사 약속도 있고 혹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화가 오면 어쩔까 하고 그저 전화벨 소리에만 신경이 곤두서 있죠. Tu sais, si on faisait équipe, toi et moi, régulièrement, je veux dire. J'en ai rien à foutre du poker. 저녁 때까지도 전화벨에 올리지 않자 이보는 친구 한 명을 전화통 옆에 대신 앉혀놓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아무도 전화를 못 쓰게 하고 만약 전화가 오면 잘 받아달라고요. 그리고서는 동생 자비에와 함께 부모님 댁으로 갑니다. Dis donc, il reste plus de cigares là où tu les as balancés depuis que tu fumes plus. Je crois qu'il y en a plus. Dommage, j'en aurais bien fumé là, non ? Ah, quand vous venez, elle fait toujours trop à manger. Heureusement que vous venez. Eh, hey, ça va, t'es gros. Dis-moi, il faut absolument que tu laisses ton frère travailler. Parce que s'il rate son bac cette année, ça va être catastrophique. Mais moi, je le laisse, moi. Non, mais il faut que tu l'aides. Toi, tu révisais à la maison, alors tu l'as eu. Quand t'as décidé d'arrêter tes études, c'était ton choix. Mais lui, tout seul... Ipo가 한때는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총명한 대학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건달처럼 살고 있을까요? 대학도 도중에 자퇴해버리고요. Ça va, je l'aiderai. Bon, promis? Les cigares, je crois que c'est maman qui les a cachés. 그날 밤, 이보는 전화를 기다리다 못해 나탈리의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그녀는 반갑게 그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안에는 그녀의 친구들로 보이는 대학원 남학생들이 아주 진지하게 정치를 토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보는 그런 그들을 지켜보다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인 나탈리에게서도 뭔가 이질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질감을 느끼기는 나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Qu'est-ce que t'as fait pendant que j'étais pas là? Que dalle. Et qu'est-ce que tu fais de tes journées de toute façon? Elle passe. Tu vas au cinéma? Tu vas au restaurant? 자신과 달리 영화도 보러 가지 않고 책도 읽지 않고 근사한 식당에도 가지 않고 보울링장에도 가지 않는 이보. 나탈리가 그에게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그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뿐이죠. T'aimes bien les filles, hein? Merde, je dois travailler. Oh, tu te fous de ma gueule. Non, on a besoin de moi. Mon prof russe donne ses dernières conférences. Il faut que je sois là pour traduire. Ah, non, non, non. Je suis désolée, faut que j'y aille. Ah, tu peux pas y aller. 그런 그가 못 믿어서 그럴까요? 나탈리는 데이트를 하다가도 아르바이트가 있다면서 이렇게 서둘러 일어서곤 합니다. Allô? Salut, c'est Hippo, ça va? Qu'est-ce que tu fais? 또 전화를 걸면 그녀는 이렇게 무감각하게 전화를 받죠. 공부하는 중이라 나갈 수 없다면서요. OK, bon bah. Salut alors. 항상 여자를 먼저 차버리는 데에만 익숙하던 이보는 혹시 이런 게 바로 체이기 시작하는 징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Нам кажется, что в этой воле реформаторов можно найти тенденцию к монетизации и сравнительной децентрализ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나탈리가 동시통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보가 느닷없이 나타났습니다. Qu'est-ce que tu fais ici? Une visite. Tu peux pas venir ici? Ça va. Je trouve des prétextes de merde au téléphone. Alors moi je viens, c'est tout. Dis-moi que tu veux plus me voir et je viens pas. 이보는 동시통역 중인 그녀의 마이크를 꺼버리고는 헤어지자고 소리칩니다. Et ta réalité, tu vois. Tu coupes. Tu me dis on se voit plus, c'est fini. 나탈리가 황급히 입보를 뒤쫓습니다. 그리고는 말다툼을 벌이죠. Les petits qui n'ont pas d'avenir, ça m'angoisse. Si je reste avec toi, je sens que je vais devenir folle. Et depuis quand on se soucie de l'avenir? On va pas se marier de toute façon. Ben alors, je te demande rien, moi. Qu'est-ce qui te défrise? Ce qui me défrise, c'est que ce soit un parasite. Parasite, 기생충이라는 뜻이죠. 나탈리가 이보를 파라지트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 말에 이보는 힘이 쭉 빠집니다. 전곡을 찔렸으니까요. 이보는 이제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집에 가서 친구들과 포크나 치고 술이나 마실 생각뿐이시요. 그런데 그날 저녁 그가 한창 포크에 정신을 팔 무렵 나탈리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나타납니다. 그녀는 포커를 치고 있는 이보를 위해서 조용히 커피를 끓입니다.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일까요? 이른 새벽 푸른 바바레 코트 차림의 나탈리와 헐렁한 콤비 차림의 이보가 팔짱을 끼고 파리 시내를 걸어갑니다. Oh, s'il te plaît. Je croyais que t'aimais pas qu'on s'embrasse dans la rue. Oh, si, mais maintenant j'ai envie.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입을 맞추고 누가 봐도 이제는 완벽한 한 쌍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보내온 강사 채용 허가증. 나탈리가 자신의 집 우편하면서 이 허가증을 꺼내왔습니다. 그녀는 보스턴에 이보와 함께 가고 싶지요. 하지만 그는 왠지 떨떠름한 눈치입니다. Non. Tu veux pas venir avec moi? Non. Tu voudrais que je reste? Tu fais ce que tu veux. Si t'as envie de partir, tu pars. Si t'as envie de rester, tu restes. Mais surtout, n'exige rien, putain. 함께 가자는 나탈리의 제의를 거절하는 이보. 미국 땅에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묻습니다. 나도 가지 말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갈 테면 가고 말 테면 마라. 난 상관없어. 이 말에 나탈리는 크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언쟁을 벌이지요. Je travaille. Je t'accompagne. Non, c'est pas la peine. Au revoir. 나탈리가 일어서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바이가 아니라 굿바이입니다. 그날 이후 이보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Tu veux pas virer Céd ici? Quoi, je dérange personne. Ça déprime tout le monde de voir une moule au milieu du salon. Eh oh, ça va, calme-toi, c'est tous des moules ici de toute façon. Mais bouge ton cul, putain! Oh, tu commences vraiment à me faire chier. 절친한 친구들에게 이유 없이 히스테리를 부리고. T'es vraiment trop con, bah je me casse. Pas de problème. 또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고 난생 처음 겪는 시련의 고통이 그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죠. 이럴 바에야 차라리 미국에 같이 갈까. 이런 생각이 들 무렵 이보는 동생 자비에에게 형사들이 따라붙었음을 눈치챕니다. 마리화나나 팔던 동생이 최근 들어 코케인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보는 동생을 급히 시골의 할아버지 댁으로 피신시킵니다. 이보는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이미 형사들에게 가택 수색을 당한 뒤입니다. 화가 난 부모님들은 모두 다 네 책임이라면서 이보를 몰아붙이죠. Alors vous droguez? Mais non, on se drogue pas. Ils ont dit que Xavier était un revendeur. S'il fout sa vie en l'air, tu y as pensé? C'est toi qui es responsable. Et s'il fout sa vie en l'air, ça sera de ta faute. Ah, tu pourrais être fier de toi. Non seulement tu as raté. 이번에는 자신이 차버렸던 연상의 여인 프랜신을 찾아갑니다. 나탈리는 만날 수 없고 동생은 숨었고 부모님께는 욕먹고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En revenant. Salut. Qu'est-ce que je peux faire pour toi? Bah, j'aimerais te parler. Je t'écoute. Tu m'écoutes. Bon, je m'excuse, t'avais raison. Je m'en fiche d'avoir raison. Tu disais que ça se retournerait contre moi, ben ça se retourne contre moi. Tu as besoin d'affection, tu te sens seule? Francine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결국 나중에 아파트로 찾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Je sais. Salova. Dîne avec moi ce soir. Je suis prise. Et comment? 그런데 이보는 지배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프랜신을 찾아갔던 것이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Pourquoi j'ai fait ça? Pourquoi j'ai fait ça? Tu peux me le dire? Quel con. Ipo, tu es là? Ah non, putain, non. 바로 그 순간 프랜신이 찾아옵니다. Je sais que t'es là. Tu t'en sortiras pas comme ça, mon vieux. 이보는 잽싸게 창문 바깥의 난간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러자 프랜시는 이보가 아직 귀가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 시작하죠. 같은 시각, 나탈리는 파티에 와 있습니다. 친구의 아파트죠. 모두들 신이 나 있지만 그녀만 외로워 보입니다. 혼자서 살그머니 발코니로 나가보는 나탈리. 노을하게 불이 켜진 에펠탑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손가락을 튕겨서 에펠탑에 불을 끄던 이보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에게 전화를 겁니다. Tiens, salut Francine. Bonsoir. Ipo n'est pas là? Non, je l'attends. Ipo의 아파트에 전화벨이 울리고 때마침 들어선 이보의 친구가 프랜신과 인사를 나눌 곳에는 전화를 받으러 갑니다. Bonjour, ça? Bonjour, quand même. Bonjour. 친구는 이보가 아직 안 들어왔다면서 나탈리의 전화를 끊으려 하지요. Non, Ipo n'est pas là. C'est Nathalie? 난간에 서 있던 이보는 거의 미칠 지경입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이보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서 전화기를 낚아챕니다. Attends! Quoi? C'est comme ça. au 15 boulevard Pasteur, 12e étage. J'arrive. Je t'embrasse. 지금 당장 그것은 물론이고 MIT 대학에 있는 보스턴까지도 함께 가겠다는 이보. 친구와 프란신이 멍하니 그를 바라봅니다. 이보는 나탈리가 있는 곳을 향해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만 경찰의 불신 검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Alors vous sortez de l'autre côté, monsieur. L'autre aussi, il y a que par derrière. Alors par derrière, mais de ce côté. 그리고 차적 조회 결과 도난 차량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이보는 버려진 차를 주웠을 뿐이라고 우기지만 결국에는 경찰 호송차에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파리의 샤를르 드골 공항. 보스턴발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 중에 나탈리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녀는 연신 주위를 둘러보면서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그 문제의 날 이후 적어도 한 1, 2년쯤은 흘러간 것 같습니다. 나탈리는 마중 나와 있던 친구들의 차에 오릅니다. 그녀는 차에 오르면서도 연신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차가 막 떠나려 할 무렵 건너편 차에 기대어 서 있는 이보를 발견하죠. 그녀가 미소를 짓는 듯 마는 듯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차가 출발한. 그리고 그녀를 태운 차가 사라진 뒤 이보와 친구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야, 그것 봐. 그냥 가버리잖아. 임마, 그게 아니야. 너무 쉬우면 이상하잖아. 참, 너는 어려운 여자한테 걸려들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지금부터야.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면서 영화도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보와 나탈리 간의 동정 없는 사랑은 이제부터 그 제2부가 다시 시작하겠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시네마 천국으로 보내드린 Love Without Pity, 동정 없는 사랑, 에릭 로샹 감독의 영화였는데요. 글쎄요, 이게 화면을 못 보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화면도 상당히 감각적이고요. 정말 상큼한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시네마 천국에서 좀 여러분이 기분 전환하시려고 그런 영화 보내드렸는데 이들의 사랑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그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서로 비슷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 국경이 없다, 벽이 없다라고 얘기들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계급 간의 사랑, 계급 간의 맺어짐이 은연중에 우리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들의 사랑이 더 참 꾸밈없게 느껴졌습니다. 진주의 정혜인 양도 잘 들으셨어요. 자, 참 제가 재미있는 엽서를 받았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이동의 원상균 군인데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사진 봤어요. 보긴 봤는데 이분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제 사진 보셨죠? 아마 콧구멍이 약간 짝짝일 거예요. 아버지는 제 콧구멍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세요. 아버지도 콧구멍이 짝짝이시거든요.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아버님도 재미있고 상기훈 학생도 재밌네요. 저 사진에서 콧구멍 짝짝인 것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너무,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너무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발가락이 닮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렇게 콧구멍이 짝짝인 것도 닮았다고 좋아하시는 아버님도 있네요. 여하튼 재미있는 엽서 잘 받았고요. 제가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다음 곡은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 중에서 골랐어요. 이 세상 끝의 향기라는 곡인데요. 미셸 르그랑이 부릅니다. regard. Comment faire pour se retrouver demain? Tu serai prêt. Hey, don't you worry now. Si je vois déjà le premier oiseau d'un après-guerre, lequel restera. 서울 도봉구 수유 이동의 이영옥 씨. 이영옥 씨의 그 징크스를 제가 깨드리겠습니다. 재수 없는 여자라니요. 절대 아닙니다. 헐리우드 영화 음악 CD 오늘은 이영옥 씨께 보내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